학생들이시죠? 아니, 시민분들이 많다고 그러셔서. 시민분들 계시고, 학생들 계시고. 이제 시험 기간 아닙니까? 근데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어쩌죠? 빨리 끝내고 가서 공부할까요? 제가 한 30분 정도만 최대한 압축을 해서 몇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그걸 잡아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예. 그냥 저 혼자 계속 떠들으라고 하면 한 시간 다 하고요, 그냥 혼자. 그렇게 몇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치. 정치. 여러 가지 뭐 주제가 있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게 참 좋은지가 참 어렵습니다. 정치가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 보면 동네 패싸움처럼 보이고요. 이렇게 묶었다, 저렇게 묶었다가. 대선 때 앞두면 또 막 이리저리 막 또 막 패를 묶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고. 저는 그런 점에서 정치가 예, 경쟁입니다. 우리는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는데 이 경쟁이 개인 간의 사적 감정의 경쟁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정치의 경쟁은 대의명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경쟁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사실 경쟁을 보면 계속 회피해왔던 것 같습니다. 평생. 제가 경쟁을 회피하는 가장 큰 방법은 양보하는 거였습니다. 예, 양보하면 사람 좋다 소리는 듣습니다. 예, 본래 욕 안 먹어도 돼요. 사실상 충청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 웬만하면 그냥 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하여튼 대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우리 충청도 기질도 요즘 있긴 한데, 경쟁을 우리는 회피하기 위해서 양보라는 방법을 쓰고, 양보를 통해서 자기의 인격적 승리를 전리품으로 얻습니다. 그것도 좋은 인격입니다, 사실은. 사실 그것도 좋은 인격입니다. 축구를 하더라도 남학생들 어시스트만 집중적으로 해주는 친구 있습니다. 지가 슛이 할 기회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패스를 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은 슛 찬스라면 자기가 슛을 때려야 합니다. 우리 충북 대학생 여러분, 자기가 슛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때려야 합니다.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왜? 너가 영웅 될 기회다, 이 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팀 전체에게 승률을 높여줍니다. 근데 되지도 않게 자기가 포지션도 안 좋은데 계속 혼자 볼 몰고 가서 지가 슛할끼라고 하면 그 팀 망하고 그 친구도 망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양보라고 하는 것들은 경쟁을 회피하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에서의 모든 경쟁과 정치는 사람들의 뜻을 모으는 일인데, 이 뜻을 모아서 경쟁을 하더라도 그 경쟁이 우리가 말하는 좋은 정치에 이르려면 어떤 요소가 꼭 필요하겠습니까? 오로지 정글의 법칙 같은 게임의 이고지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가 단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의와 명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1990년, 여러분들은 아마 태어나기 전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새누리당이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탄생했냐? 부산을 근거로 해서 김대중과 함께 야당 30년을 이끌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함께 흔들리는 노태우 정부와 함께 합당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 뒤로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래서 그의 대선 전략과 게임의 전략으로서는 옳았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의 단결은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이기는 게임의 전술로서 정치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정치는 바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그 갈등과 이해를 대변해서 국가의 법률과 국가의 운영이라고 하는 그 국가 권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하나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게임의 규칙과 게임의 운동장이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치인들의 모든 결별과 정치인들의 모든 결합은 분명한 대의와 명분을 놓고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당내의 경쟁도 마찬가지고 여야간의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끼리 한 거니까 뭐 우리끼리 그냥 대충 형 아우 관계 맺어가지고 친한끼리 이렇게 친한 사람끼리 인간관계를 붙는다. 그러면 정치 망합니다. 폭망입니다. 그건. 왜 우리 동네에서 조합장 선거할 때마다 지금 마을이 분열되는 줄 아세요? 시골에 조합장 선거하면 완전히 마을이 분열되버립니다. 왜? 내가 조합장이 돼야 되겠다라는 농협의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싸우면 후유증이 없는데 다 인간관계로 나 찍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니네 집에 어려울 때 니네 집 경주사에 관계 몇 번인데 네가 나를 안 찍어주고 오늘 저쪽에 이 씨를 찍었단 말이야? 이 감정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것은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또 나를 지지하지 않고 누구를 지지했다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공격이 됩니다. 그러나 정치는 그 인격의 경쟁이 아닙니다. 정치는 우리가 어떤 단위 내에서 그것이 사회적 집단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그 집단의 공통의 이해와 목표를 놓고 정책이라는 걸 만들어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소신 이것을 좀 더 표현하면 대의 명분을 가지고서 우리는 만나고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뭐 제가 이재명 성남 시장님을 디스한 거라고 자꾸 어떤 분이 그러는데 디스한 거 아니면 이재명 시장님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30년가량의 정당인으로서 또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경우이든 간에 만나고 단결할 때에는 그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정치가 잘못 가더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1933당 합당 때도 봤고 오늘날 지금 어제 손학규 씨나 많은 정치 선배들이 개헌을 얘기해요. 개헌 얘기하다 다 모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정당 질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요구해야 될 만큼 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대의 명분이 있느냐?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지금 1등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가 무서워가지고 뭉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반문연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와 명분을 분명히 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경쟁입니다. 안면에 밟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삶은 공적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사회적 삶은 공적인 것입니다. 공무원과 정치인만 공적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직업생활 모두는 다 공적인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모든 노동행위는 타인의 소비재이기 때문에. 저 앞에 우리 떡볶이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그 사장님 아주머니도 공적인 삶입니다. 우리 식품 유생과 우리의 맛있는 떡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공익이 얼마나 큰 기여를 하십니까? 그 덕분에 그 분식집은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개인 간의 친수관계를 뛰어넘는 공적 삶의 시민으로서 그 공적 삶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의 어떤 가치와 목표를 내걸고 만나고 동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저는 지금 개헌 문제 나오는데, 좋아요. 난 개헌에 대해서 나는 60항쟁의 현재의 개헌 헌법이 그 좀 더 좋은 어떤 우리는 헌법을 갖기 위해서 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 우리는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선 앞두고 나서 몇 개월 만에 그걸 해치우자고 하시니까 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놓고 그것을 이기려고 당장 그냥 이기는 것만 목표가 돼가지고 사람들은 가진 핑계를 대면서 뭔가를 이렇게 자꾸 패를 묶으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낡은 정치다. 좀 더 우리는 저는 그런 점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해왔던 것처럼, 계속 주장해왔던 것처럼, 이제까지의 헌법은 국민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48년 우리가 처음 헌법을 만들 때부터 5.16 쿠데타로 제2공화국의, 제3공화국의 헌법이 만들어질 때에도 우리가 직선제를 쟁취한 60항쟁의 헌법마저도 사실은 평범한 우리 시민들이 나는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이냐에 대한 그 권리와 함께 따라오는 의무를 약속한 계약서로서의 헌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헌법은 나라 일 하겠다고 하는 높으신 분들의 그들의 권력의 분점을 향한 그들의 약속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헌법은 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우리는 4년 5년마다 한 번씩 투표하는 투표권자야. 그 이상의 우리는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그 이상의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다. 새로운 나라로 가자. 이게 지금 촛불광장에 저는 민심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광장의 저 시민의 항쟁은 독재자를 쫓아내고 부정선거를 하거나 탐관오리를 쫓아내는 항거였습니다. 그들은 그 국가와 역사의 주인으로 나서는 주인의식으로 나서기보다는 못살겠다 가라보자 정도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6년 이 촛불이 제가 느끼는 그 역사적인 많은 광장의 함성과 다른 이유는 주인이 되자는 겁니다. 나 정말 주인 되고 싶어. 이 나라는 내 거야. 니들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자각과 그것에 대한 표출이 2016년 광장에서 느끼는 저 촛불 주권자의 목소리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삼권 분립과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권력 기관과 정부 운영 형태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이 헌법의 틀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내가 국민이 어떤 방식으로 이 국가의 주인 행세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헌법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헌법의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3년 프랑스가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는 것에 해당되는 그 조항에 프랑스는 분권공화국이라고 선언합니다. 중앙 집중화된 권력이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입니다. 그때는 제후 봉건 영주들이 봉건적 제도를 가지고서 민주주의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 집권화된 국가체제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의회제도와 시민권들을 보장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방분권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반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앙 집권화된 거대화된 권력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그냥 5천만 명 중에 한 명의 이름 없는 시민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있는 그 어떠한 즈음에 그들은 이 국가체제로서는 주권자가 주인 노릇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은 30여 년 만에 2003년 프랑스는 분권공화국이라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거 필요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자기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기가 다 해주겠답니다. 사기를 잡으면 나 대통령 시키면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실질적으로 이미 은퇴 이후에 노인 빈곤층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과 공동체의 의무를 좀 다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저출산 시기에 가족이 해체되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기쁨으로 못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애 낳으면 병력단절이요. 애 키우는 완전히 돈덩어리인데. 그 상태에서 애 낳으라고 하면 낫습니까? 그래, 국가 생산력이라는 의미에서 애 낳으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사람을 통해서 애 낳는 건데, 국가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애 낳으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닭장이 닭도 아니고, 국가가 말하라고 해서 애 낳아야 합니까? 내 인생에 대한 사랑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감을 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아이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우리는 즐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해도 그 즐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나니까 애들이 벌써 다 커버렸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떨어지고 떨어져서 그랬습니다. 맨날 실업자인데. 맨날 실업자고 뭐 한두 번 떨어졌어야지. 계속 떨어지는데. 그리고 뭐 그분이 뭐 여기서 돈만 들어오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하여튼 사는 게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청년기 때 혁명을 하겠다고 시작한 제 인생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혁명하겠다고 학교 때려친 사람입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의 그 주권자를 제 나라, 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군대가 가서 그 사람들을 쏴 죽이는 걸 보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끌어낼 거다 생각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혁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바람에 뭐 감옥만 한 두어 번 가고 전과 한 2, 3번 되고 하는 거예요. 혁명은 안 되더라고요. 혁명의 시대는 끝났더라고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완전히 뒤집어버려서 헌법도 새로 만들고 나라의 정체도 새로 만드는 내 젊은기 때는 아니 5.16 쿠데타 군인들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나는 시민들과 할 거야. 그랬는데 한 10년 만에 완전히 접었죠. 이게 안 돼.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저를 잡아줬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떻게 잡아줬냐? 많은 사람이 혁명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인생에 대한 진보주의자로서의 모든 행위를 다 버리고 인생의 막차탄 기분으로 신림동 고시원으로 가거나 혁명적 부부를 선언하고 노동운동을 하던 그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파국을 맞거나 혁명할 때는 멋있는데요. 막상 삶에 부딪히면요. 하나도 멋없어지거든요. 남편 돈 안 벌어오지. 맨날 친구들 데려와서 MT 한다고 술 먹고 다니지. 그 뭐가 이쁘겠어요, 그게. 근데 혁명할 때는 그 혁명의 전사가 너무 멋있었는데 갑자기 혁명의 시대가 끝나버리니까 하나도 멋없는 거예요. 무책임한 남자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많은 동지들과 많은 친구들이 그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던 그 90년대 초반쯤에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혁명은 결과적으로 제도와 정치 영역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한테 일깨워준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관념적 혁명을 가지고 그 혁명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이 태도를 표현할 때 부산 상고 나온 한 사나이는 그래도 정치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계속 저한테 일깨워줬습니다. 노무현의 매력이 거기 있는 겁니다. 최근에 최장집 선생님이 쓰신 최장집 선생님이 최근에 뭐 책을 주셨는데 참 책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노동 없는 뭐였더라? 인스타에 올라놨는데. 잠깐만 볼게요. 무엇이든 찾으면 잘 안 나와요. 특징이. 예, 네, 맞아요.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고마워요, 장원 씨. 근데, 제 친구예요. 근데, 책 찾기에 너무 집중해서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응? 예, 예. 맞아요. 그 책에 보면 최영진 선생님이 정말로 아 역시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고 경륜이 있으신 분이라서 참 잘 본다 생각을 한 것이 관념으로 정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관념으로 너무 과격해져 버리거나 정의를 관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삶 속에서 정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고 이게 다르더라. 그래서 운동권 출신들이 제도정치권에 들어와서 제 역할을 못했던 이유가 그 관념으로서 대학교 때 정의와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 관념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관념화되어 과격화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왜곡되는 현상을 보여서 결과적으로는 학생운동권 출신들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그 책에 지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전혀 달라요. 제가 어제 무연 두두시의 이야기 영화를 보다가 맞아 저게 노무현이었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좋아했던 노무현이 바로 저거였었어. 내가 너무 노무현을 요새 잊고 사는 것 같아. 다시 노무현에게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의는 관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현장에서의 우리들의 산 그 자체이지. 그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그것으로서 정의를 얘기하니까 노무현은 90년대에도 민주주의 투사로서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있었던 내가 많은 학생운동을 하거나 혁명운동을 하자겠다는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삼당량 앞에 막 쫓아가거나 쉽게 가버렸어요. 우리는 거기서 사표내고 실업자 됐는데 그걸 막 구국의 혁신이라고 개혁이라고 하면서 거기 막 쫓아가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정치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헌법이라고 하는 개헌 얘기까지 했네요. 예. 첫 번째는 정치는 큰 대의명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공적인 삶입니다. 너랑 나랑 친하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또 내지는 야 우리 한 편 먹고 쟤랑 이겨볼까?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대의와 명분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정치는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개헌 이야기인데 이 개헌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주권자의 나라,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헌법은 어떻게 개정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핵심의 문제의식은 역시 자치분권을 통해서 일상적인 정부와 행정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이 의무를 수행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치와 분권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골목길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삐뽀삐뽀 불러가지고 소방차 가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더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돈 들여가지고 거기다 계속 길을 넓혀주기까지 기다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보다 앞섰다라고 하는 나라들, 우리가 좋은 나라구나라고 느꼈던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문제를 놓고 선거 때 우리 동네에다가 소방도로 내주면 너 찍어줄게 이렇게 선거 안 합니다. 그 도로를 내면은 사실상 그것은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세금을 더 내서 공공도로를 확보할 것인지, 안 그러면 마을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도 주인으로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정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국민을 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하지만 이 국민을 다 손님으로 만들어버린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에 나오는 모든 복지정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선별적이냐 호혜적이냐, 국가권력 잡으면 내가 잘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 수준 가지고는 사실상은 저 촛불광장의 주권자들의 주인의식을 못 쫓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와 분권의 나라로 헌법 개정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 개헌 논의의 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제왕적 대통령제와 의회의 권한과 대통령과 국가의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로서 개헌을 딸랑 해가지고는 뭐 근데 기술적으로 솔직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도 이제 우리 김종인 박사님 좀 찾아가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인 박사 좋아합니다. 저랑도 친하고 저를 또 굉장히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디싸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 자꾸 너 나한테 대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그에 대한 인격의 모독이 아닙니다. 그럴 때라야만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시민의 공적 삶으로서 서로 생각을 맞출 수가 있고 힘을 모을 수가 있고 동업을 할 수도 있고 헤어져도 뒤끝이 없게 우리는 우애를 해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거 라이브 하니까 이재명 시장님 절대로 삐지면 안 돼. 네. 며칠 전 디스한 적 없어요. 다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문제를 그렇게 좀 풀어보자. 그것이 새로운 정치다. 저는 그 얘기를 좀 하는 거고 또 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 개헌을 추진하는 많은 선배 정치인들께서도 저의 이야기를 아이고 저 친구가 지지율도 안 나오는 놈이 응? 지가 무슨 뭐 당장 대통령 대선할 것처럼 해가지고 개헌을 좀 반대하네. 이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개헌에 대한 나의 문제의식을 그렇게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논의가 이게 지금 한두 달 사이에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이 정도 합의가 됐다면 개헌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개헌이 헌법의 발효 시점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정해놓고 그때까지 이 개헌 논의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특별법 정도를 이번에 합의를 해서 박아놓자. 그러면 제가 대통령 되더라도 그 특별법 잘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리고 왜 그 논의가 시간이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은 자치분권을 가더라도 지역의 커뮤니티 주민자치위원회와 지방정부의 구성과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좀 실험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에 뽑아놓고 시의에 뽑아놓고 의회는 무조건 가서 브레이크 잡으라고 막 맨날 질타만 하고 시장과 군수님은 엄청난 인격 수련을 하면서 무조건 끌고 가라고 그러고 이건 자동차로 치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놓는 차입니다. 그 차가 돈 안 타는 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면 미국의 카운티 방식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가 있고 스테이트가 있고 카운티가 있고 시티가 있어요. 네 단계예요. 이 나머지 단계는 뭐냐? 그냥 홈 어너스 어소시에이션 그냥 빌리지 커뮤니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러니까 뭔가 이 자율과 자치의 시민적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실상 내 삶에 왜 국가와 공무원이 자꾸 들어와요? 나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약간 제가 리버럴 같죠? 약간 그래 리버럴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국가가 어쨌든 간에 국가가 모든 것들의 시민의 삶을 다 규제하거나 끌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난 반대해요. 그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이에요. 자, 그러면 지방정부의 구성과 운영 형태에 대해서 그쪽에 카운티나 이쪽 시티에 보면 저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를 갔었는데 한 4년 전에 거기 슈퍼바이저가 베트남 출신 여성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1월인가 갔는데 12월 달에 아이를 낳으셨더라고요. 젊은 여성이. 그 슈퍼바이저, 즉 시장실에 들어가니까 집무실 옆에 유람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와서 전매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5명을 뽑아서 이 5명이 돌아가면서 주요 국을 맡고 대표를 맡아서 월 1회씩 이런 데 5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의회를 열고 여기 주민들이 월 1회씩 와서 여기서 5분 발언을 하는 거예요. 10분 발언. 시 살림에 대해서, 그 지역 살림에 대해서. 또 어떤 데 가보면 의회를 구성해서 의회가 시티 매니저를 고용합니다. 아, 일 잘한다고 소문난 어떤 도시 경영자를 봉급 얼마 줄 테니까 와라! 이래가지고는, 이런 사람들의 전문적인 네트워킹이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ICMA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도시 경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들의 회사 경영, CEO 노하우를 교유하는 것처럼 도시 경영에 대한 그들만의 노하우를 경영하고 포럼들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자, 지방정부 형태를 좀 다양한 형태로,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역사적, 정치적 경험 속에서 좋은 지방정부 운영 사례가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실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 문제가 지금 금방 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의회도 지금 의회에 법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국회법. 그 핵심 요지가 뭐냐면 의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령과 장관령으로 시행세칙을 만드는데 이 시행령이 본래 법안 취지에 어긋나면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용감하게 행사하시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 의회에서 법률안이 나오면 그 법률안이 보통 200페이지, 300페이지씩 됩니다. 왜? 법이 그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족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러면 다문화 가족은 특별히 뭐 보호받아야 된다 뭐 이런 할 수 있다 이런 걸 둘 수 있다 이래가지고 몇 조항 만들어 놓고 다문화 가족 특별법 끝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정책적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어떤 조직을 둘 것이며 어떠한 재정을 쓸 것인지에 대한 재정 계획까지 이 법안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드는 유럽에서 만드는 법률들은 수백 페이지씩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 기획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와의 헌법적 쟁송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의회가 자기의 입법 수준을 어떻게 품질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의회의 시험과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앞뒤면은 다 끊어버리고 지금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빨리 뜯어고쳐가지고 감사원 좀 넣고 인사청문회 집어넣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헌 문제에 대한 우리의 현재의 헌법 체제 내에서도 어떠한 제도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운영의 묘를 안 살리면 어떠한 제도도 다 꽝입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의 정치인들 만나면 제가 2008년에 오바마 지명대회 때 미국에 한 3박 4일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 전당대회 컨퍼런스에 하루 전에 갔더니 뭐 빌 클린턴도 나왔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한 200여 명 전 세계 민주당 지도자들 초대받아들은 관 소규모 세션에 토론회인데 누가 그러더라? 뉴욕타임즈 편집주간이 그랬나?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랬나? 미국 제도 절대로 배우지 말아라, 니들. 이건 정말 회개한 제도다. 미국의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말 회개한 제도니까, 니들은 절대로 이거 제도 따라 배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떤 나라든 간에 제도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의 대통령이,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원내대표로 뽑혀서 자기의 주요 정책을 비판했던 유승민 씨를 그렇게 파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누가 파낸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파낸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의회의 지도력과 정당의 지도력을 자기 스스로가 내팽개친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또 무슨 법이어서 그 사대막법 없어져 갈 때 많은 정치인들이 자꾸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저를 만나자고 해서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죠. 아니 대통령은 왜 그 뜻이 중요하냐. 당신들이 합의를 하든 타협을 하든 밀어붙이든 의회 지도자들 당신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정말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 확실히 없애자는 거냐. 그냥 적당히 이제 한나라당의 반대가 아주 심하니까 타협을 해도 된다는 거냐. 나는 의회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과 의회 지도자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권리와 의무에서 모든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제도 개선 가지고는 이 문제는 안 풀립니다.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갖고 주인으로서 쓰겠다라고 하는 국회의원, 주인으로 쓰겠다고 하는 주권자와 국민이 이 새로운 정치 문화에서 만나지 않는 이상 오늘의 이 문제는 안 풀린다. 이원집정부제를 하든 양원제를 하든 의원내각제를 하든 거기에 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이 엄석대는 또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 문화에서. 하여튼 개헌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헌. 개헌에 대한 제 생각, 정치에 대한 제 생각. 자, 뭐 제가 한 30분 이 정도만 약간 이 정도만 이제 도입부로 제 얘기를 말씀드리고 우리 주시는 질문을 하리랑 가서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드셨어요. 예. 우선은 여기서 한 두 분. 아. 예, 예. 아, 예. 예. 그 여기서 한 두 분 정도. 일단 두 분 받은 다음에 시간 남으면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평소 안 도지사님의 그 젠더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되게 관심있게 봤는데요. 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많이 묻혀있는데 지금 여성,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낙태 합법화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낙태에 대한 처벌이 여성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고 또 낙태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몸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요거에 대한 그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이 많이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몸의 결정권이냐 우리 사회에 대한 생명윤리 문제냐의 대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자기 몸의 결정권을 부여했을 때 그것이 사실상 또 악용될 수 있는 많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사회적 윤리와 제도적 정치의 마련 그리고 또한 자기 몸의 결정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자기 몸에 대한 그 결정권에 대한 인권에 대한 존중 이 두 개의 원칙을 크게 흔들림 없이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왜냐면 사회 제도는요, 한번 열어놓으면, 또 규칙을 만들어놓으면, 예를 들면 버스 전용차선이다! 버스 전용차선 만들어놓고 아무도 감시 안 하면 다 그냥 그쪽으로 몰고 가면 버스 전용차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법과 규칙과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 규칙이 가져오는 이익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역으로, 그 제도가 또한 가져오는 또 다른 이면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든, 아니면은 인권의 문제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든 우리 모두나가 다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좀 집중하고 또 논의를 해보자. 다만 이것을 갖다가 종교적 신념이나 이념의 문제로서 부딪히면 종교적 신념과 이념으로 부딪히면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정치를 얘기할 때 진영 논리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갑자기 뭐 진보도 보수도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중간에서 모여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념이라고 하는 진지를 굳히게 놓으면 사실상은 서로 도달하지 못하고 화살만 쏘아낼 뿐이지 아무런 대화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패를 묶는 대화와 타협과 다양성을 존중함을 통해서 우리는 한 공동체 내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을 이뤄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골조가 보면 이념이고 지역적 연고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인종과 민족입니다. 또 국가라고 하는 내셔널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틀에 갇혀 이 틀에 갇혀버리면 내가 선이 되고 상대가 악이 되기 때문에 타협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대화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틀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실질적 그 제도적 장치를 좀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좀 더 실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어떻게 하여튼 오늘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여성 성평등 비전 2030 비전 발표회를 오늘 오전 오후에 한 3시간가량 하다 왔습니다. 그 올 한 해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여성개발론이 중심이 되어서 충청남도에는 모든 예산과 정책사업이 젠더적 관점에서 합당한 예산인가를 평가를 올 1년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성, 남성이라는 관점을 뛰어넘어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행정의 각종 예산과 정책이 그런 관점에서 세워져 있는가. 예를 든다면 농업정책을 쓰더라도 농업정책 내에서 사실상 여성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농업은 그럼 남자들 예산. 거기 성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젠더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놓고 보면 그 농업 보조금이나 정책에도 문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일련을 통해서 내년에는 이제 그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이 그 현재로서는 양성평등 기본법이라고 법률이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양성평등법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양성이에요? 성평등이라고 해야죠. 막 어떤 분은 트위터로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가치 애들 보면 다들. 근데 막 뭐라고 그래서 양성평등 기본법이라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고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젠더 개념까지 많은 국민들에게 갈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도에서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립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자, 우리 남학생. 그 다음에 이쪽에서 두 분 정도 하겠습니다. 예. 정말 팬으로서. 팬이에요? 예, 저뿐만이 아니라 예. 저희 할머니나 저희 어머니도. 심지어 할머니도 팬이에요. 예. 지사님을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항상. 할머니 어디 사세요? 아, 여기 청주에 사십니다. 아, 그래요? 예. 할머니 그에 제가 특별히 감사해하고 존경한다고. 그럼 나중에 저랑 사진 한번. 아, 그러면 물론 물론. 예. 할머니께 보내드려요. 예, 뭐. 예. 그래서. 좋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나 사이다보다는 흰 쌀밥을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네. 아니 왜 자꾸 그걸 가지고 김어준 총수가 그걸 흰 쌀밥을 정말로 김어준 씨가 자꾸 그걸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은 뭐 갑자기 사이다 고구마 반박 자꾸 이렇게 고향 이제 박원순 김치 막으로 나보다 어떤 사람은 동치냐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감친구보다는 쌀밥이 더 좋았다. 그죠? 예. 잘 선택하신 것 같고. 예. 이제 아까 전에 비유를 해주실 때, 스트라이커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셨는데, 스트라이커가 정말 축구에서 정말 멋있는 역할로서 평가받고 보여지는 이유가, 정말 많은 수비수들과 골키퍼를 지나치고, 그 골대 안으로 골을 넣어주는 그런 격렬한 몸짓 속에서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아까 정치나 그 지사님 말씀도 들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대의 명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치라는 것이. 네. 이제 문재인 씨나 뭐 이재명 씨나 안철수 씨나 많은 그런 대선 후보들 역시도 자신의 대의 명분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정치를 선택을 했는데 우리 학생이 들으니까 네. 사람들이 왜 내 말이 어렵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좀 예. 자, 우리 편하게 예. 둘 짚고 날려봐요. 어떤 예. 문제는 예. 사실 대의 명분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대의 명분이라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양보가 아닌지 정말 승리를 위한 대통령을 당선을 위한 그런 방식으로는 정말 저는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아마 대의 명분 찾는 게 결과적으로 전단 떨고 체면 찾으다가 그냥 다 너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현재 대체는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지 않겠어요? 예, 그 사이에 또 마이크를 꺾고 끄지 마세요. 자, 근데 우리가 봤던 정치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런 거였습니다. 수단 가리지 말고 이겨라였습니다. 수단 가리지 말고 이겨라. 돈도 실력이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정적인 모습만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네, 충청남도에서는 지사님이 정말로 생각하시는 그런 정책과 소신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대한민국을 운영을 하려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정치의 어려움입니다. 정치의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왜 발음이 안 되지? 아무튼.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그걸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매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죠? 억울함을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다 정의관을 다 해쳐버린 우리의 승부욕입니다. 그러나 단칙하면 18의 수는 날아갈 것이고 우리는 신사도를 서로 가까이 지켜야 합니다. 대의와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쟁을 하는 규칙입니다. 대의 명분이 너무 고리타분하면 정책과 소신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책과 소신은 내 개인적 어떤 측면에서의 소신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사람이 뭔가 연합을 하고 힘을 모으려면 대의 명분인 겁니다. 그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 튼튼한 연대를 만들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분명한 그 단결의 힘의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칙이 같은 시대 무조건 이기는 게 우리 편이라고 하는 그 승부의 그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낡은 정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다면 그의 여러 면을 지키지만 정당과 야당의 소신으로서 자기의 그 소신으로 부산에서 도전하고 도전했던 사람 아니면 검찰총장이든 경찰청장이든 국가권력기관이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휘력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했던 그 용기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통치력이라고 하는 기반을 준 것은 그걸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누가 거기다가 검찰 임기부장에서 그 사람들 좋은 일 시키라고 하느냐 라고 노무현을 아마추어라고 비난했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규칙에 승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입니다. 법치는 규칙에 의한 지배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임금님 정치라고 한다면 임금님 정치는 지망대로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법과 규칙과 제도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법과 규칙과 제도를 우리는 정치적 용어로 대의와 명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거기요. 이쪽, 그리고 여기 하시고, 맨 앞줄에 남았어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40대 가정주부, 나중에 정치를 하고 싶은 송서영이라고 합니다. 아, 예. 정치에, 예, 앞으로 정치를 하고 싶은? 네, 김대중 예. 대통령님을 보면서 정치를 하고 싶은 작은 소망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네. 제가 오늘 안희정 도지사님 만나러 간다니까 저희 친구들이 꼭 여쭤보고 오라고 한 게 있고 제가 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거든요. 네. 제 친구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뭐냐면 요즘 저희 40대나 50대 분들이 만나면 늘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내년에 대통령은 누굴 뽑아야 되냐고 묻는 게 저희들 수다거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충남부지사 그분 젊은 분 그분 뽑고 싶어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름은 다들 몰라요. 하여튼 뭐 기분은 무척 좋은데 굉장히 많이 씁쓸하네요. 그 당적들이라는 TV조선 TV에서 나오셔가지고 토크하시는 모습에 저희 친구들이나 저희 선배 언니들이 되게 호감이나 공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는 사실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안희정 조지사님을 많이 알거든요. 팬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가정주부들은 사실은 충남 도지사는 아닌데 안희정 씨까지는 잘 모르니까 그분을 뽑고 싶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의 바람처럼 이번 대선에 꼭 나오실 건지 꼭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거는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진보 같은 분들이 보수 짓거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보수인 자기들 입으로 보수라고 하면서도 진보 짓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보수와 진보는 제가 생각하는 진보와 보수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은 진보라고 정의를 하고 가슴에 정내미가 없는 사람들은 보수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진보와 보수에 대한 안희정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끝. 예. 와, 멋지다. 예. 저도 김대중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저도 16살 때 광주항쟁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이받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망가지는 길을 시작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시작했던 제 청년기 때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졌던 사건이 광주항쟁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었습니다. 광해 보면 사실상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피해자로서 저도 어떻게 민주화운동 등록법에 좀 등록을 해도 되는데. 근데 그런 마음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 일치하니까 앞으로도 더 잘 지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저 도전한다니까요? 아, 제가 이 얘기를 하도 곳곳에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약간 좀 신경질 나려고 그래요. 네. 아, 그리고 민주당 경선에 나온다면 도전해야죠. 뭐, 그러면. 예. 문재인 대표님 때문에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분들의 이제 걱정이에요. 하여튼, 그 첫 번째가 이제 나올 거냐, 이제, 꼭 두 번째가? 진보와 보수. 예. 예, 나올 거예요. 예. 오늘부로 가까운 분한테 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그 사람 확실히 나올 것 같다. 이 얘기 뭐 좀 전해주세요. 내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부산에 갔더니 부산 노무현 바보주막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미어 터지게 왔어요, 선수님. 근데 제가 트위터를 올렸는데, 근데 이제 이우철 수석이랑, 거기 이제 바보지마하게 이사진들이, 이제까지 내가 봤던 사람들 중에 50%가량은 잘 안 왔던 사람들이 온 것 같아. 우리 안 후보를 보러 온 것 같아.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나 이제까지 새누리당만 지지했는데, 당신 좋아서 왔다. 라고 하는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11시 반쯤 지나니까 바로 인근에 사는데 자기 아들이 페이스북에 나랑 사진 찍고 올린 것을 보고 나서 그 집의 사모님이 야 안희정 왔다더라 보러 가자 이래가지고 11시 반에 거의 파자마 바람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 부산에서 의사를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의사들은 그 대부분 민주당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예, 하여튼 뭐 의약분업 때문에 우리가 폭망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이렇게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거기서 대화를 하는데 뭐 대부분 거기 이제 바보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보 노무현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문빠예요 이러더라고요. 저쪽 테이블에서. 그러니 어이구 뭐 반갑다고. 근데 그런 게 어떤 굉장히 이제 그 젊은 친구가 안 지사님은 차차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김장김치 맛있게 담궈놓고 왜 묵은지에서 먹으려고 그러냐고. 나 이번에 김장김치 잘 담궜다니까. 꺼내 먹든지 묵은지 해 먹든지 알아서요. 그랬더니 다들 막 재밌다고 웃는데 그 문바라고 손에 했던 테이블만 굉장히 심각해. 그 심각한 표정이 뭐냐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좋지? 어? 이런 막 걱정. 그래가지고 제가 이 도전을 결정하기까지 제가 1년 반 동안 정말 고민했던 거. 저 철학과 출신 맞아요. 1년 반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경쟁에 대한 저의 낡은 태도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경쟁을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 첫 번째는 경쟁해가지고 사이좋은 관계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경쟁하면은 우리가 반장선거 때부터 이제까지 경쟁하면 다 앙숙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그 경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생겨가지고는 아, 대표적으로 양육시, 김영삼 김대중. 70년대부터 한 30년, 40년 그 경쟁 관계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경쟁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무조건 이기는 게 정의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기려고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건들을 잘 안 만들고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배제하는 마음으로 지지자들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민주공화국의 협력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의 선거제도는 사람을 분열시키고 사람들과 끊임없는 미움만 만들어 놓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민주주의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 원하시니까. 경쟁을 수용하는 만큼 개인이든 조직이든 집단이든 발전합니다. 근데 이 경쟁이라는 것을 수용할 때 이 경쟁 때문에 늘 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민주주의자로서 제가 도전해야 될 가장 큰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자, 직업정신으로서 경쟁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제가 잘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 개인적 고백이 하나 있는데 솔직히 진실을 하나 말할 게 있는데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 원래 중학교 때까지 운동선수였어요. 초등학교 3년 핸드볼, 중학교 2년 농구, 6개월 공기총 사격 선수. 근데 그게 이제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운동은 피치 못하게 어깨싸움을 해야 돼요. 몸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몸싸움을 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내가 휴머니스트가 되고 사회 진보주의자가 되니까 남을 밀어 쓰러뜨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가 나를 미워할까봐 더 두려웠어요.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패배했을 때 패배한 내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경쟁을 못하는 거고, 패배할 수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죽음이라고 자기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쟁을 못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서 감정이 자꾸 상해지는 것은 그 패배할 수 있는 나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패배하고, 패배하면 인격이 죽고 두렵고 내가 죽으니까 경쟁을 회피하거나 가서는 어떻게든 말해 막 핥혀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거구나. 그냥 내가 나답게 피는 게 경쟁인 거지. 나답게 피는 거. 이 정도면 거의 도사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을 우리가 소화하는 수준만큼 우리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문화적인 수준은 높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교계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민주주의에 엄청난 전진을 저는 기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와 경쟁을 할 때 대의명분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사람들이 또 엉망으로 꼬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있으니까 반문연대 해도 돼요.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공당의 국적 가치를 가지고서 모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단위든 뭐 그것도 이제 당이라는 이름으로 새누리당이랑 얘기할 때는 우리가 같은 당이니까 또 무조건 모여야 되고, 또 우리가 일본이랑 한일 관계가 생기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또 묻혀야 되고, 그죠? 그럼 그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이 5000년 이 분열과 침탈 역사를 극복 못한 겁니다. 제 마음에 지금 정치인으로서 간절하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초등학교 때 역사책 읽었을 때 그 역사를 처음 인식했었을 때 그 안타까웠던 우리의 역사에서 그 안타까운 장면을 그 조상은 나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명성황후, 대원군, 김옥균, 전봉준 누가 울었을까요? 어렸을 마음에 전봉준이 너무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20년 뒤 1894년 뒤 20년 뒤에 나라 폭망했잖아. 그래가지고 36년 동안 우리가 토지 소설도 읽어보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만주니 뭐니 그 당 관동대지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난 그 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게 바로 민주주의고, 이 민주주의가 사람들을 단결로 깨어가려면 높은 수준의 경쟁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진화가 가능합니다. 이걸 술립하고 이 안면에 밟히고 이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내 인품으로 모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반대예요.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나 경쟁은 또한 세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재인 대표도 나랑 어깨싸움 세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안희정이 같은 친노고 후배니까 살살하겠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세게 할 겁니다. 세게 할 거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임의 규칙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각자 제가 저만이 할 수 있는, 문재인만이 할 수 있는,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박원순만이 할 수 있는, 각자 다 이쁜 꽃들입니다. 그 비교할 필요 없어요. 각자 자기가 자기 양껏 피고 그것을 누가 결정하냐? 국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정치인에게 국민은 종교인에게 하느님 같은 존재입니다. 난 오로지 그 국민 앞에 무릎 꿇을 뿐입니다. 예? 네? 어떤 대통령이 그러냐고요? 아, 지금 대통령? 아, 거기다가 비교해, 그거 내 얘기를. 빈정상하게. 나한테 한참 심각하고 멋있게 얘기했구만. 그래, 다 찔 나름이죠. 하여튼 그걸 서로 다는 거고. 그리고 진보 보수, 이 진보부터 얘기도 하려면 좀 길은데 간단하게 할게요.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이대로 좋다 이런 보수, 아이고 좀 바꿔보자 이런 보수 진보라고 했어요.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진보, 현재의 안정을 꾀하는 사람이 보수인데 이걸 또 한 단계만, 또 여기만 얘기하면 또 그렇잖아요. 제 생각으로 한 단계만 더 버전업시키면 그 개인의 책임을 조금 더 강하게 물어야 되는 쪽이 보수고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진보입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그러나 이것도 젠더라는 개념처럼 섞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남성적인 사람, 마초 같은 사람, 아주 극단적인 여성 같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냥 호모사피엔스, 에렉투스, 그 인류의 사람으로서 그냥 그 정도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진보와 보수도 사실은 그 정도의 걸 이렇게 분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이렇게 정리한다면 개인의 책임을 좀 더 개인의 책임을 좀 더 자기의 책임과 권리를 좀 더 세게 강조하는 쪽이 보수.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보수 개념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의 보수는 친일을 한 역사이거나 쿠데타를 했거나 무조건 출세하고 보자라고 했던 이 기회주의적인 승리자들이 우리 땅에서 보수를 했어요. 나는 유승민이나 남기필이나 원희룡이나 새누리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보수를 다시 세워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보수는 보수 혼자만 못 세웁니다. 진보도 제대로 서야 합니다. 진보는 뭐였습니까? 민족 해방, 자주 독립, 반제국주의 투쟁, 노동 해방. 그잖아요? 그리고 여기 애국주의는 보수도 써먹기도 하고 진보도 써먹기도 했습니다. 국가주의. 근데 국가주의도 사상 좀 조심했어야 합니다. 제가 연설을 할 때 이 국가주의란 개념을 제 연설 속에서 애국주의적 국가주의적 개념으로서 당신들과 주권자들을 어떤 단계로 호소한 방법을 쓸까 말까에 대해서 저는 잘 안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연설을 보면 그 연설의 기조가 음악에 보면 장주 있고 단주 있는 것처럼 화음이 있는 것처럼 각각 섞여 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요소, 지역차별적인 요소, 성장주의적인 요소, 계급주의적인 요소 이런 요소를 놓고 그것을 섞어가지고 그걸 제가 정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5천만 명 국민은 그냥 국민일 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섞어서 일정 정도의 파동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치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다 꾸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직업란에 정치인이라고 써온 저는 사실 16살 때부터 출발했으니까 제 직업란에 네 아까 지금 뭐니라고 했을 때 나는 정당인이라고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축세하고 돈 벌어가지고 정치권에 온 게 아니거든요. 나는 천상 내 직업은 정치예요. 그런데 나는 이 정치도 전문적 자기 훈련과 준비가 돼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그것을 간과할 때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했다는 풍신이 그래요? 이러면. 우리 어머님 표현으로 치면. 그래, 뭐, 그 전문적이라고 하는 그 수준이 그 정도면 뭐, 다른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정치도 민주주의자로서의 지도력과 많은 전문적 집중해야 합니다는 얘기를 제가 세게는 못 합니다. 부끄러워서. 현재의 정치 수준이. 그러나, 주권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의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다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갑자기 NBA 농구에 스카우트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름 석자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적 이름값과 유명세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정치를 하면 그 정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난 그래서 대학교의 총장님이든 뭐 기업가이든 누구든 왜 그 사람들이 거기로 오냐면 정치가 말도 안 되게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학자로서 평생 지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 비즈니스 팩트 이래가지고 갑자기 뭐 잘 만들어 버리니까 내가 평생 과학계의 지도자로서 내가 너무나 무시당하는 겁니다. 대우 거제조선 조선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금융계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투자를 계속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정치적으로 다시 결정해버리니까 어, 내가 금융권에서 있어봤지 뭐해. 그것도 정치로 오는 겁니다. 사람은 억울하고 열받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지배받는 것이 싫어서 오거든요. 플라톤의 정의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데 그런 것이어서 우리의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것이 이 진보 진영도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보수 진영도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표현해서 제가 20세기 박정희 시대의 모든 리더십으로부터 결별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봐왔던 것은 박정희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독재적 권위주의적 리더십입니다. 정치인들이 싸울 때도 내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데 내 체면이 구겨지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시민들이 싸울 때에도 내가 체면이 여기서 물러주면 체면이 구겨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싸움이 격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체면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의 정치 문화에서 고스란히 상식으로 만드는 것. 내가 출세한다고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따라야만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교체를 하자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학생이 앞에, 맨 앞에. 그러고 나서 여기 한 두 학생만 하고,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안지사님. 예. 저는 그 학생은 아니고요. 졸업한 직장인인데, 안지사님 보려고 그 퇴근하자마자 밥도 안 먹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뵙고 싶어서 오다가 휴게소에서 핫도그 하나 먹고 왔어요. 아, 다른 게 아니라 그 아까 개헌 말씀하실 때 문득 든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 안지사님께서는 부분적인 단편적인 개헌보다는 어떤 그 다치분권 개헌이라는 큰 틀의 비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나오는 개헌에 대한 그 논의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민정부 이래로 많은 친인척 측근 비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YS DJ 때의 아들 문제, 그다음에 MB 참여정부 때 그 형님 문제, 그리고 지금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이제 안 지사님이 잘 아시는 그 박연차 게이트까지 이제 그런 그 친인척 측근 비리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정치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그 정치 리더십, 정치인들의 리더십과 정치 문화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진짜 묻고 싶었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제 아까 대권에 도전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야권의 여러 공격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지지세가 공고하다는 장점이 있으시고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메시지가 선명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스스로 우리 안지사님께서는 어떤 장점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답이 좀 가다치가 안 내네. 그 지금 그 예를 들면은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를 예를 들면 삼성은 왜 최순실 씨 딸한테 말을 사줬을까? 문체부의 차관은 그리고 또 재단에 돈을 낸 사람들은 왜 돈을 냈을까? 이 문제. 이것은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십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고 우리는 사실상 대통령이라고 말을 해놓고 임금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치 문화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내가 삼성이에요. 내가 현대예요. 내가 김경련입니다. 근데 나는 징벌적 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나 나에게 불리한 각종 법규와 제도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싶어요. 나한테 불리하니까. 그럼 막고 싶은 그 사람들이 당연한 욕구예요. 뭐, 몰타르다 싸울 거 없어요. 자, 그 사람은 그럼 기본적으로 어느 쪽을 커버하느냐면 우선 대통령을 커버하겠죠. 대통령을 커버하려면 청와대에 뭐 경호실도 있고 등등하니까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대통령에다가 누가 가장 친하게 대통령한테 소곤소곤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바뀌면은 요 기업들이 귀신처럼 알고 옵니다. 친해지자고. 자,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그렇게 맺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사회의 일정 네트워킹에 입각해서 대통령이 자기의 공공의 정책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냐. 박근혜 대통령처럼 세게 영향을 받으면 국민들이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는 과연 어떻게 버틸 수 있냐. 의회도 사실 버티기 어렵습니다. 언론? 언론도 지금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비판하기는 쉽지만 이재용, 이건희 쉽게 어려워요. 광고 안 들어오는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실제적인 권력은 돈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재벌과 대기업이 그럼 우리의 이 시대의 악마냐? 바로 그게 20세기 방식이라는 겁니다. 정의와 선의라는 이름으로 악마를 체험한 문제가 풀린다라고 생각했던 그 20세기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현재의 문제를 못 푼다는 겁니다. 왜? 삼성과 현대와 그 대기업들이 또한 우리의 경제적 현실의 번영에 기초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파고 못 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촛불광장의 민심이 그러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그룹 홍보실을 해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공정 거래의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 스스로가 도전자가 땅에 떨어진 자기의 검을 집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이든 상속법이든 현재 있는 법과 제도를 공정하게만 운영해도 그것을 강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오늘의 현실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부패와 부정의 문제가 이 문제는 늘 생길 겁니다.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라를 망가뜨릴 정도의 부패냐, 우리가 종기짜듯 짜내서 언제든지 여드름짜듯 짜내가지고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냐,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권력이 어떤 사태를 그냥 뼈까지 썩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내버려두는 우리 시스템이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라는 구조로 이 문제를 보기는 어렵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오늘 촛불광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민주주의는 그 수준까지 우리의 자생 능력을 계속해서 향상시켜 왔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물론 이걸 위해서는 재벌, 언론, 검찰, 그리고 나서 정당. 정당이 집권의 지속성, 정책의 지속성을 지켜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 하나 생길 때마다 당이 만들어졌다가 부서지니 무슨 놈의 정책을 지킵니까? 아무도 안 지키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핵심은 정당 정치입니다.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여기 청주는 어디더라? 저쪽 저 유흥가가 무슨 동이더라 저기? 저쪽 저 안에 있잖아요. 명동 KBS 들어가는 그 앞쪽에. 여기 청주죠? 몰랐어요? 어쨌든 갖다 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폭도요. 한 놈이 잡혀가도 또 계속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조폭인 겁니다. 한 방에 일망 터진다 하면 조폭들 누가 무서워합니까?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 정책을 끊임없이 유지해주는 힘, 그리고 이 정책을 주권자들과 끊임없이 여론의 소통을 통해서 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주는 힘은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니라 정당입니다. 근데 이 정당이 대통령에 이제까지 19대, 지금 18대요? 18대 대통령의 숫자들보다도 정당 숫자가 지금 더 많은데. A4용지로 48년부터 정당의 개구도만 그려도 A4용지로 지금 8페이지가 나오는 나라인데. 무슨 민주주의가 지켜집니까? 그래서 이 정당 정치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이 민주당에 그래서 충성해 온 겁니다. 민주당이 매번 그 순간마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내가 충성한 게 아닙니다. 왜? 민주주의자로서 정당을 지키지 못하면 민주주의를 못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30년 정당 생활을 해오니까 제가 지금 감히 선언하라도 아무도 시비를 못 거는 제 나름의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이 민주당의 역사의 적장이고 장자입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 하냐고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에서 감옥을 불어서 그냥 갔다 오고, 사면복권 안 시켜줘도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고, 전과자라고 공천 안 줘도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런 사람 없었거든요. 공천 안 되면 다음날로 다 탈당하고, 자기 집에다 대고 막 불질르고, 화염병 집어던지고, 다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은 어떤 고상한 말을 하더라도 제가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정당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는 많은 모든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자는 게임의 규칙이 어떻든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자기가 불리하더라도 승복하려고 하는 승복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민주주의자로서 그 정당에 대해서 그 정당을 정당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 피익제 막 육선이가 칠선하시는 동안 정당을 한 번도 같은 당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얘기되어지는 저 선배 정치인들 보세요. 피익제 요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탈당하고 다 그냥 자기가 속해있던 자기가 당대표까지 했던 그 당에다 대고 똑같이 욕을 하고 도대체 어떤 미래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 정치로. 나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신뢰를 못합니다. 제가 정당 정치인으로서, 민주주의자로서 내가 왜 정당 정치를 강조하는지, 그리고 나는 민주주의자로서 왜 모든 경쟁을 정책과 대의능분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저는 일반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장점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좋대요 그냥. 일반적으로 국민들과 우리 정말 우리 먹고 살아가는 바쁘면은요. 저도 도지사하기 바쁘면 정치면 기사 못 보고 지나갑니다. 도정에 막 구제역 나오고 가뭄 생기고 하면 사실 중앙에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건 내 현안이 아니에요. 막 자기들이 어떻게 싸우든 간에 내가 지금 관심 가질 영역이 아니에요. 난 도지사하게 바꿔 죽겠는데. 그러면 더 한 번 전화가서 하루하루 자기의 생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심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반 시민의 아주머니들이 이름도 모르는데 안희정이 찍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이 민심들과 승부할 수 있는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내가 좋은 정치인이라고 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정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제가 어떻게 네이밍을 해서 선거전과 캠페인에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조금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시대의 상황이 만들어줍니다. 내가 어떻건 엄청난 상업과 CF 광고 물량을 가지고서 내리내기는 광고 브랜드가라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일관된 어떤 태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형성되어 나오는 브랜드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좀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밥에 뜸이 안 들었습니다. 뜸이 들면 이게 찰밥인지 보리밥인지 제가 네이밍 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도리 안 하세요? 그 다음, 저 꼬박. 아, 예, 그렇게 할게요. 죄송해요. 왜냐면, 예, 그렇게 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예.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정말 잘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사님한테 좀 질투를 많이 느끼는데요. 평소에 네. 여자친구랑 정치인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16강부터 시작하면 늘 결승까지 지사님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저는 대표적인 문과 노과인데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 괜찮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오늘 이제 좀 지사님한테 매력을 많이 느꼈고, 근데 항상 지사님을 생각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 부분이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좀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예, 네 아버지 닮아서 너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을 때가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납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라고 얘기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느 뿐일까 조금 지나면 그 인생은 그 인생인 겁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 누구 많이 닮았네? 처음에 싫거든요. 아, 나는 난데. 중학교 때 많이 그런 경험 하잖아요. 네 형이랑 똑같네. 뭐, 이렇게 얘기. 응. 근데 나도 어렸을 때 우리 다 두 살 위에 형님만 있었고, 우리가 오남매예요. 누님, 형님, 나, 여동생 둘. 이쁜 여동생 둘. 근데 있는데, 네 살 위 누님, 두 살 위 형님. 근데 형님이 공부도 잘했어요. 꽁꽁 공도 잘 찾고. 근데 자꾸 형이랑 비교하고 형 닮았다거나 뭐 기껏 칭찬해야 형 닮았다고 얘기를 해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누구를 정말로 더 사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단 한 사람을 정말로 진지하게 사랑해도 세상의 모든 지혜는 그로부터 배워요. 아, 우리가 너무 도서관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해서 그러는데 딱 한 권의 책만 깊이 있게 들어가도 다 볼 수 있어요. 한 인생 하나는 다 이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노무현이랄 거야 뭘 얘기할 게 있겠어요. 그 때문에 난 노무현이 내 한계라는 생각 한 적 없어요. 솔직히 저는 2003년도에 참여정부 시작할 때 1년 내내 감옥 수사받다가 검찰청에 저 토시 막 터지는 거 거기서 3번 썼어요. 3번 공개 소환 당해서. 왜냐면 대통령 측근이라서 조용히 부르면 검찰이 권력의 신예라고 욕먹으니까 안 된다면서 저는 꼭 공개 소환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청 앞에 서요. 그 막 바나바나 터지면요 정말로 이 카메라 플래시의 폭풍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막 확 와요. 맞습니다. 말 그걸 세 번 썼다가 끝내 구속됐어요.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감옥에 있다가 다들 다 나와서 나중 되니까 또 대통령 실패했다고 다들 발로 차고 다 가버리더라고. 그래 어떻게 대통령 2007년 1년 남은 임기라도 좀 누가 응원을 해줘야죠. 사람은 누가 응원을 해야 할 수 있어요. 그 어떻게 집에 있다가 저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상태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비서실장 하시던 이병헌 실장님이 비서실장 직을 그만두고 나오시길래 우리 그러면 저 대통령 응원 저 서포터즈나 만들어서 마지막까지 좀 가자. 대선 앞두고 저 사람들 뭐 탈당 가고 당도 깨고 다 저 난리인데 그래가지고 참여정부 평가부를 만들어가지고 1년 동안 그거 이제 대통령 지키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는 참여정부 5년을 이제 다 끝났죠. 사랑하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했다? 그럼 같이 죽으면 돼요. 그 정도 사랑을 해야지. 그러나, 고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만들었던, 민주당이 만들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물론 그 시대에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비정규직이 양산되었고 노동시장이 인간화 정책이 풀렸고 FTA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타격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 숙제라고 봐야지. 왜 그 사람들 숙제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은 IMF, 원칙과 반칙 없는,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공정한 민주주의 사회. 아, 이거 만들려고 뽑아놨으면 그거 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한 시대를 갑자기 무슨 태평 천국을 만들어요, 그 시대에. 그러면 그건 또 우리가 잡아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놓고 나서 실패했다고 발로 차고 당을 깨고 배신의 정치를 하고 하는 게 그게 나쁜 정치죠. 자꾸 나 저한테 노무현과의 차별을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김대중 노무현을 뛰어넘겠다고 했던 것은 다른 포부예요. 차별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제 무현 이야기, 무현 두두시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데 뛰어넘겠다는 얘기를 너무 건방지게 했구나 생각 때문에 영화 보다가 내내 제가 딴 것들은 다 우는데 노무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얼마나 건방진 얘기를 한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영화 보는 내내 너무너무 당황을 해서 영화를 제대로 못 봤어요. 맞아, 노무현이 저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래도요, 후배의 입장은 스승을 뛰어넘겠다고 하면 또 덤비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의 자부심은까지는 양보 안 할래요. 뭐 더 도전해서 더 좋은 사람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뭐 노무현 때문에 뭐, 그 뭐 좀, 니가 좀, 뭐 좀, 달라고 너 거기에 갇히지 말고 이것은 조금 지나면, 저는 제 인생이 돼요. 그런 거라서 저는 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우리 저 뒤에 우리 가장 젊은 친구. 예, 우리 젊은 친구 앞에 나와줄래요? 네, 예, 예. 저, 그러면 우리 호마가 나오는, 그러면 안 나올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래요? 이 앞에 있는 언니가 한 말씀만 하시겠어요? 말씀 듣고 드릴게요, 바로. 예. 한 말씀은 아니고, 예. 그, 제가 여자친구입니다. 항상 결승전에는 올라가시는데, 네. 제가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건, 뭐, 비밀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사람을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누굴 뽑을지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처음부터, 사실 답을 말씀해 주셨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이니까요. 초반부터 나왔던 게, 대의와 명분, 대의 명분이라는 강조를 계속 하셨는데, 잘 대답하셔야 되는 게, 그,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또 되실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다리시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대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가장 좀, 중심적으로. 정치를 하는 대의 명분? 간단하게 하니까 정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축구공과 같아서 탕탕탕 튀겨요. 탕탕탕 축구공의 그 운동장과 닿는 그 면이 그 시대의 정의의 성격을 말해요. 노예해방, 민족해방, 다양한.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민주주의에서 정의를 다루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에서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 가는 이 질서는 그래서 20세기를 뛰어넘자고 하는 겁니다. 20세기식의 계급투쟁과 민족투쟁과 국가주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평화를 못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못 만드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못 지킵니다. 그 전선과 싸움은 활극을 할 수 있는 강자들의 세상일 뿐입니다. 평범한 밥 갈아먹고 땅 갈아먹는 저 사람들한테는 그것은 또한 폭력일 뿐입니다. 정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민주주의를 지금은 평화의 수준까지 끌어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노무현 시대를 거쳐서 내가 다음 시대로 더 가겠다고 있는 내 문제의식입니다. 그 정도로 대답을 할게요. 근데 너무 깊은 걸 물어봐서 네, 뜨끔했어요. 자, 우리 제일 젊은 친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아, 아우, 대화가 잘 되네요. 그래요. 어떤 말씀 해주실래요? 최선수 게이트 잘 돼요? 저는 최선수 잘 몰라요. 최순실 게이트가 잘 된다. 어떤 뜻일까요? 수수 잘 되냐고. 수습이. 아. 최순실 게이트가 잘 수습되길 바라나요? 네. 우리 젊은 친구 이름이 뭐예요? 서은. 서은. 서윤. 서윤. 서윤. 서윤. 예, 난 안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서윤 양. 최순실 게이트가 어떻게 잘 수습됐으면 좋겠다는지 혹시 저한테 한 말씀 들려주실래요? 모르겠어요.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최순실 씨를 포함해서 벌받으러 잡혀갔어요. 이제 더 벌을 마지막으로 받아야 될 분 한 분이 대통령으로 좀 계셔요. 이 문제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면 좋을까요? 서윤 양.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어쨌든 이 모든 국민들의 분노와 걱정의 원인이 되었었던 최순실 게이트라고 표현되어졌던 이 사건들이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현재까지 봤던 것도 그렇고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해서 탄핵을 지금 발의를 해서 이것이 지금 탄핵 심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서윤 양이 걱정하는 그 마음을 잘 안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조속한 심리를 끝내고 빨리 인용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합니다. 그 오늘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굉장히 좋은 대화였고 제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놓고 뭘 이렇게 도움이 됐냐고요? 안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저는 많이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아, 침묵으로 앉아계셨던 분들한테도 배웠습니다. 미소를 살짝 보내주셨던 분들한테도 배웠고 무표정한 분들한테도 배웠습니다. 아, 사상한 이 정치라는 직업이 제일 좋은 게요.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배울 수 있다는 게 제일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제가 오늘 제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오늘 이 충북대 강연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